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16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거르민주 련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밝혀진 련방 국가가 시행해야 할 10대 시종 방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대 시종 방침을 조항별로가 아니라 리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대외 분야로 나누어 그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련방 국가가 시행해야 할 10대 시종 방침에서 정치 분야의 시종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시종 방침은 세 조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련방 국가는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성동 씨께서는 첫째, 거르민주 련방 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거르민주 련방 공화국의 시종 방침은 련방 국가가 민족의 자수성을 확고히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르민주 련방공화국이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그 어떤 외세에도 우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수독립국가로 뿔록 불가담 국가로 돼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련방국가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둘째, 거르민주 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거르민주 련방국가는 나라의 전 지역과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10대 시종 방침의 이 조항에서는 통일국가가 민주주의 정치 리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북과 남의 좋은 지역에서 독재 정치와 종보 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 정치 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그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람들이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며 북과 남의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때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련방 국가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도 국내 동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내의 사회 정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성동 씨께서는 여덟째, 거르민주 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것은 모든 주권국가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련방 국가의 시정 방침은 해외 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각방으로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롭게 래양하며 언제든지 조국에 돌아와 북과 남의 임의의 지역에서 마음대로 살며 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정사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련방 국가가 시행해야 할 10대 시종 방침에 밝혀진 경제 분야의 시종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련방 국가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성동 씨께서는 셋째, 거르민주 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거르민주연방공화국이 북한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연방 국가가 끊어졌던 북한함의 경제적 의련계를 실현하며 전국적 판도에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필요한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방 국가가 북한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섯째, 거르민주연방공화국은 북한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북한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연결해야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을 가실 수 있고 북한함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국가가 전체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여섯째, 거르민주연방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돼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해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거르민주연방공화국은 먼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노동 조건과 휴식 조건을 마련해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제도와 가격 정책, 공정한 세금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교육과 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련의 보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방 국가가 시행해야 할 10대 시정 방침에 밝혀진 문화 분야의 시정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넷째, 거르민주연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우선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과학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경험을 논리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국가는 민족문화예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에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유한 우리말과 구를 연구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방 국가는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방 국가가 시행해야 할 10대 시정 방침에 밝혀진 군사 분야의 시정 방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곱째, 거르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련화군을 조직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우선 의련방 국가는 나라의 공동 방위를 조직하는 데 앞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련방 국가가 북과 남의 군대를 통합해서 단일한 민족 의련학군을 조직한다는 데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의련방 국가를 창립한 다음에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은 없어지고 외래 침략으로부터 통일된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로부터 의련방 국가 안에 민족 의련학군을 창설하는 문제가 합법칙적으로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의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무력을 통합해서 민족 의련학군을 창설해야만 민족의 공동 방위를 훌륭히 수행하고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련방 국가가 시행해야 할 10대 시정 방침에 밝혀진 외교 분야의 시정 방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의련방 국가가 북과 남의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성 동지께서는 아홉째, 고려민주 의련방 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고려민주 의련방 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외교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의 대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의련방 국가는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 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열째, 고려민주 의련방 공화국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 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고려민주 의련방 공화국은 우선 대외 관계에서 전체 조선 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리익과 세계 평화의 리익을 옹호하고 중립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려민주 의련방 공화국은 북과 남의 의련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애호적인 통일 국가입니다. 고려민주 의련방 공화국의 10대 시정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된 조국과 민족의 밝은 앞날을 환히 내다볼 수 있게 되었고 뚜렷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겨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민주 의련방 공화국 창립 방안에 밝혀진 10대 시정 방침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